우리가 저기 하나의 그 공통적인 서로 공통적인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 언어가 없으면 대화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안다 해도 서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상징 요소들을 공유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하고 가령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몸짓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몸짓이 다르니까 서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분들 이제 가령 컬처 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 것지만 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거기다 1번으로 우리가 1번으로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공통성이에요. 공통성. 공통의 정신적 유산이면서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일정한 정도로 자기의 삶을 규율하는 규정하는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의 문화는 가령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거 있죠.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옆 사람 때리지 말라라든가 그죠? 너의 뭐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런 높은 차원에 그런 이제 높은 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밑바닥에 있는 차원이겠죠.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특정한 집단 속에서만 통용되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령 지금 이 강의실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게 철학사로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문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몸뚱아리를 이렇게 몸뚱아리 정신세계를 갖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밑바닥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한국에 살고 있는 또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밑바닥에 놓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여러 층으로 겹쳐 있기도 할 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원주의적 문화관에 따르면 그런 걸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문화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하잖아요. 저질 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령 이번에 뭐 인터넷 저질 문화 뭐 글 상위 글을 쓰는 몇 퍼센트가 다음 아고라의 글 상위 몇 퍼센트가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하고 저기 뭐야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글 쓰는 횟수를 분석을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곧바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런 걔네들은 다 한나라당 알바더라. 이명박 지지자들이 다 그걸 쓰더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특정한 인터넷 문화 그죠?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들도 또한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인간들은 그것을 저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성 중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 저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저질이다 아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도덕 철학적인 또는 철학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철학적인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착한 것. 지난번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야기할 때 플라톤의 이데아의 위계질서에서 제일 상위 꼭대기에 있는 게 선의 이데아잖아요. 좋음의 이데아, 착함.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국가 철학이 뭐 전문가들이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맨날 노가다만 하고 군인들은 맨날 나라만 지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주의 국가, 엘리트주의 국가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플라톤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우리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의 사물들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 이데아가 여기 형이상학적으로 있을 때 이데아를 벗겨가지고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붕어빵 얘기했습니까? 이데아 얘기할 때? 왜 안 했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했어? 정말이지? 응.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있다면 붕어빵이죠. 붕어빵 틀 그런 거예요. 붕어빵 틀 근데 거기다 우리가 앙꼬하고 밀가루 반죽 이렇게 집어넣고 불에다 딱딱 끓여나게 되면 붕어빵이 탁 나오잖아요, 그죠? 붕어빵 다 비슷한데 틀은 웬만하면 안 바뀌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의 위계질, 이데아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최상의 이데아가 선함의 이데아예요. 그죠? 근데 플라톤의 국가에서 위정자들은 그 이데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게 플라톤의 학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데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위정자니까 이데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이데아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독재자라 해도 착한 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놈이면 사실 우리가 저 날마다 선거하러 가는 것도 귀찮고 돈도 많이 들어요. 교육감 선거하는데 한 200억 든다면서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착한 놈이 독재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착한 놈입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착한 놈아. 그래 투표도 안 하지 말고 너 죽을 때까지 해먹어라 새끼야. 근데 그 놈이 자식도 없어. 재산도 공유해. 그래봐요. 그러면 뭐 선수대가 있겠어요? 착한 놈인데. 생각해보세요. 플라톤의 국가에 저보고 누가 플라톤의 국가에 그 위정 통치자를 하라 그러면 당신도 철학 전공자니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자식이 있기도 해. 처자식을 공유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게. 나쁜 짓도 할 수 없어. 거기는 모든 생활이 공개되어 있어. 투명한 유리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플라톤의 국가 다음에 나오는 법률편 거기 보면요. 노모스 거기 보면은 야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국가의 말하자면 실행 방안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정책적인 야간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해 떨어진 다음에 새벽까지 나라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일하러 가고 그래야 돼. 그 짓을 왜 해? 밤에 야동 보기도 바쁜데. 그잖아? 간식치 하겠어? 자기 철학 전공해갖고 그 통치자 계급에 들어가라고 하겠어? 왜 안 해? 통치자인데. 밤에 자야지. 무슨 야간위원회야. 그치? 50 넘어서야 그리고 통치자 계급이 될 수 있어요. 50대까지 글 배워야지, 사무소 배워야지, 맨날 또 젊을 때 김나중 가서 체육해야 되고. 그 과목이 있거든, 커리큘럼이. 체육해야지, 달리기 해야지, 높이뛰기 해야지, 기계체를, 레슬링 해야 되잖아. 고대 그리스에서 그레코 로마력이라고 상체만 이용한 레슬링이에요. 하체를 쓸 수도 없어. 애도 심하게 뗄 수도 없고. 그거 해가지고 체력이 튼튼해지면 플라톤이 기본이 장대한 사람이야. 진짜 떡대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40분 됐을 때, 그때부터 10년 동안 변증법 배워야 돼, 이제. 열심히 하고 50살 딱 돼서 인생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봐야지 하는데 마누라 없단다. 이래 버리겠지. 그럼요. 밤에 회의해야 돼. 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착해. 애들이 착해. 애들이 막 이렇게 씨, 통치자 새끼들 그러면 이쪽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착한 애기들이야. 손의 이데아를 알아. 이 플라톤 철학에 하면 아는 자는 곧바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아는 대로. 선의 이데아를 알아. 처자식도 없어. 50이 넘었어. 체력은 좋아. 밤에 막 잠 안 자. 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에 좀 하는 거야. 막 짠나게 일만 하는 거야. 막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막 서로 회의하는데 청와대 새끼들은 나술 처먹었대잖아요. 세국이 관련 긴급 장관 회의를 하는데 이동관이 그 대변인이 불쾌해진 얼굴로 2시쯤에 나타났대. 청와대 대변실에. 나술을 처먹는 거야. 근데 이 얘네 플라톤 얘네들은 납수이라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 막, 한 놈이라도, 제가 오늘은 너무 잠이 너무 와가지고, 야간위원회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죽여야 돼! 이렇게 막, 민치나고, 이 새끼만, 앉지, 착한 애들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전사계급 불러, 우린 착하니까 사람을 때릴 수 없어. 야, 군발이계급 불러! 그러고, 제가 지금 야간위원회 참석을 못한단다. 죽이! 그러면, 아, 죽이도 얘네들 맞지. 아, 전사님, 어떻게, 야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사계 그럼 좀 악한 애들이니까, 죽일까요? 저희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뭐, 딴 데 보고 있을 때야요. 막 이러고 있어. 전사계 막 가불이 넣는 거야, 막. 응? 막, 목표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 다음날 먹기 우수하고, 어,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졌습니다. 착한 애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선의 이대로 아는 애들이니까. 응?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왜 웃어? 저 새끼 자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안 돼. 상상이 돼. 상상이 돼? 이 서양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극단적인 케이스를 밀고 가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에 나와 있는 그 통치자 계급 있잖아요. 지들이 아무리 철학자라 해도 얄짤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야. 근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건, 거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금으로 된 귀금속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금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금을 어디다 쓰느냐? 죄수들의 수갑을 만드는 데 써. 그래갖고 거기 나와. 외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금 목걸이를 쫙, 사신들이 이제 옛날에 했을 거 아니에요? 쫙 하고 보니 그 사람들이 죄수를 사신으로 파견을 했나? 이런 거라. 그러니 이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아, 뭐 죄가 엄중한 순서대로, 죄가 엄중한 순서대로 아주 엄청 막 죄를 지르는 막 유영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딱 머리다 이렇게 딱 달아줘 막 이렇게 띠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거기서 딱 달아줘. 여기 딱 이렇게 목걸이 막 이게 너무 한 20톤 해갖고 목이 막 늘어져 막 이렇게 이런 걸로 해보세요. 사람들이 누가 금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 진짜로 죄를 많이 지낸 애들 막 200명 죽인 애들 이런 애들 물방울 다이아로 막 머리를 박아줘. 머리다가 심어줘 막 이런 거 나타나면 여기서 물방울 다이아가 부악 빛이 촥 유영철 물방울 다이아 빡 나온다고 막 어떤 새끼가 물방울 다이아를 숨겨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플라톤에 있어서 위정자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전체주의 국가라 해도 제가 전체주의 국가라 해도 그 사람들은 선의 이데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플라톤 시대하고 플라톤과 같은 동시대에 놓여있는 공자하고 같은 얘기예요. 공자에 나오는 군자, 통치자, 성왕. 공자도 민주주의 국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경험했지만. 근데 공자가 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착한 왕이야, 착한 왕. 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 플라톤이나 공자가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플라톤이나 공자는 뭐라고 했겠는가? 플라톤이 물론 개나 소나 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데아를 아는 자가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는 딱 따져 밀고 들어가 보면 착한 전문가예요. 선의 이데아를 알고 있는. 그러면 플라톤 여기 나타났다 해봅시다. 촛불 집회하는 데 나타났다. 명박이가 플라톤? 걔가 뭐 알겠어요? 플라톤이 뭔지 알겠어요? 알긴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 기대하지 않아? 네가 공약 지킬까봐 걱정이야. 그냥 그러니까 플라톤이 어쨌든 나타나 청와대 대변인 애들이 이제 술 먹다 말고 애들이 나 술 먹다 말고 플라톤이라고요? 그리스에서 좀 놀던 애인데요. 공부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나타났어. 그러면 플라톤이 뭐라고 그러겠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고전을 읽고 그 고전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대입을 시켜본다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플라톤이 낯선다면 뭐라고 그러냐. 플라톤이 딱 전문가주의는 좋은데 애들이 착하지 않아. 딱 이렇게 말해요. 그죠? 착하지 않다. 선의 이데아를 아느냐? 모르는 거야. 지금 저 키위 농사 짓던 정운천이가 농수산부 장관이잖아요. 내가 도대체 저는 처음에 장관이 아닌 줄 알았어. 얼굴 까만 장관이 나타나길래 저 뭐하던 애야? 이렇게 되니까 별명이 키위라네. 무슨 생긴 게 키위처럼 생겼나? 아니래요. 키위 장사든 참다리 사업단 하던 애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빼고는 사실 농수산 식품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요,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안 바뀌었어. 똑같아요, 지금. 근데 왜 이전 정권에서는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튕겼는데 왜 이번에는 하느냐? 공무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공무원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이 쇠고기 협상의 잘못은 농수산식품부 장관 휘하의 농수산식품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원인이. 유능해요, 그 사람. 기본적으로. 그걸, 근데 근대 관료제 국가에서의 테크노크라트라고 그러죠. 테크노크라트. 그죠? 테크노크라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테크노크라트라고 말했어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저 촛불 집회하는 애들 방패를 안 찍었잖아요. 정경들이. 그죠? 정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경찰청장 하나가 지금 어청수가 지금 애가 좀 애가 좀 꼴통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이 정치가 있죠. 테크노크라트 위에 있는 정치가가 착한 놈이면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정치가가 나쁜 놈이면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자 얘기나 플라톤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면 유능한 자가 반드시 최고 통치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유능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학교 근무를 경험을 통해서 피곤하죠. 유능하고 부지런하면 선생님들은 거의 퇴근식 거의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집에 가죠. 무능하고 착하면 선생님 무능하고 착한 교장선생님이 왔어. 그러면 할 것만 하죠.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특별히 교장선생님을 연맥질 않아요. 착하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군발이는 안 돼. 군발이가 무능하고 착하면 안 돼. 그 대신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 전사계급 아니야. 전사계급 걔들은 군발이들은 유능해야 돼. 군발이 막 진짜. 근데 우리가 테크노크라트 위에 있는 정치가 이 정치가가 유능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플라톤의 얘기도 그렇고 공자님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는 아닌데 그때는 테크노크라트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율곡이 사수상경에 이어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료가 됐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 예전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오늘날의 시대로 딱 가지고 오면 최고 위정자는 착한 놈이어야 된다.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 기술이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농수산식품에서 농림부에서 한 15년씩 일한 양반들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그죠? 김종훈이 통상본부장 있잖아요. 가서 개지랄 떨고 왔는데 지난번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이번에는 명바이가 새끼야 빨리 해와야 이명바이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새끼 깡패야. 분명히 회의할 때 막 이렇게 뭐 집어던지고 그럴 거라. 어?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딱 그만두고 나면 청와대 비와 신동아에 실린 거 봐야지. 명박이 뭐 청와대 비서관 회의 때 뭐 젓가락 두 개 날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탁을 찍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분명 그 자식 깡패처럼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에 엄청나게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은 사실 필요치 않아요. 그 대신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애국에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착한 위정자가 테크노크라트가 뭘 했는데 제일 이 사람이 착한 위정자라면 이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 내가 가령 대통령이야. 응? 착한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이번에 여기 쇠고기를 갖다가 막 들여오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돈이 얼마나 남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착한 사람이라. 어? 안 된다고 그거 아니지. 이게 질문을 해야지. 내가 농림부 고위 관료야. 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질문 이제 업무 보고를 했어. 뭐라고 지시를 할 거 아니야. 물어보기도 하고 뭘 물어볼 거야. 착한 사람이라면 국민한테 뭐가 좋은지. 응, 국민한테 뭐가 좋은지. 그지? 또는 몇 명의 국민이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지. 몇 명의 국민은 피눈물이 나게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눈물 날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엄청 좋은 이득을 보는 사람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괴로운 자를 찾아서 그가 괴롭지 않게 해주는 게 착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착한 사람만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현대사회, 현대정치에 있어서 가장 잘못 놓치기 쉬운 점이 뭐냐? 저도 플라톤의 국가나 공자의 논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 이 얘기가 낡은 얘기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능한지를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 위정자는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면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의 플라톤 내 말하는 그 지도자 수준 있잖아. 독신, 뭐 이런, 최고지 뭐. 독신에다가 막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하반신 불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딱히 뭐 할 일도 없는 분들 있잖아. 딱히 뭐 이렇게. 박정희처럼 뭐 풍정동 안 가야, 야, 수봉이 노래 좀 시켜봐! 이런 것도 없이. 쟤 매직키 못생겨서 병풍 뒤로 보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야, 쟤 속에서 딴 노래 해봐!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심수봉이 그래갖고 한이 맺힐 때잖아. 박정희한테 노래 부르러 갔더니, 야, 쟤 좀 치워라. 그러니까 병풍 뒤에다 딱 넣대잖아. 그럼 심수봉은 총 안 맞았다고. 응? 병풍 뒤에서 이렇게 기타를 부르면 얼마나 청승 맞겠어요, 또 심수봉 노래가. 그 무렵에 또 심수봉이 막 젊은 대학가요제에서 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짓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깔끔한 사람이 위정자를 하게 되면 테크노크라트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갖고 올 텐데 그 사람은 이 일을 도덕의 관점에서 사태를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의 관점에서 사태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 동아시아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공자적인 덕치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게 공자 이후에 맹자가 얘기하는 왕도 정치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왕도 정치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죠. 정치를 도덕적 차원에서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정치를. 도덕적 차원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 16세기 이후에 마키아벨리 이후에 특히나 마키아벨리 제 이걸 지배하고 있듯이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정치는 도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정치를 도덕과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능한, 컴피턴트한, 네? 유능한. 여러분들 컴피턴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컴피턴트한 이게 굉장히 이게 유능하다는 것보다도 이게 뭐랄까 애가 일을 좀 일머리를 좀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돌아가는 그 어떤 표현을 쓰나요? 제가 요새는 상스러운 표현들 안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애 새끼 좀 굴러본 듯한 좀 이상하게 애 좀 굴릴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좀 애가 좀 이게 좀 빡이 돌아가는 이런 식의 이런 애 이게 컴피턴트거든요. 유능하다는 게 ability, able 이런 거하고는 달라. 이 컴피턴트라는 게 이게 장대가리도 잘 굴리고 유도리도 좋고 등치고 배 만지는 수작도 좋은 거 하면 이것도 좀 적당히 잘 하면서 적당히 짓것도 챙기고 뭐 일단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의미로 컴피턴트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정치가로 선발하는 것이 근대 이후에 아주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에 대한 혐오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정치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는데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필요 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일정한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도덕화 할 수가 있어요. 정치를. 공자의 얘기나 플라톤의 얘기나 그 구체적인 시스템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신분질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 왔을 때 이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이냐 하겠죠. 어서 이런데 이게 속사는 다 내놓고 네? 가르치는 새끼는 상투도 틀지 않고 이렇게 봉두 남발에다가 듣는 것들은 이거 다 머리 짧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상놈들이 이게 여기서 지금 무슨 성현의 학을 가르친다고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플라톤이나 공자나 둘 다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끌어낸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콩가루 같은 정치 상황이에요.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플라톤의 민주정이나 공자의 중추정국시대나 콩가루 같은 거예요. 민주정은 플라톤이 민주정을 혐오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야? 중후정치 말고 그보다 왜 중후정치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요. 양자학교 생각나? 양자학교 생각나? 양자학교 생각나? 양자학교 그때 알았나? 양자학교 생각나요? 왜 양자학교만 생각나?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해서 양자학교를 왜 필요해요? 영등포 때문에. 영등포 얘기 누가? 나도 생각나지 않는 영등포. 누구 여기 등포 누구야? 등포 스타일. 왜요? 영등포 얘기 뭐? 그래요? 어떻게 영등포와 양자학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느끼하다. 네. 영등포 출신 국회의원도 느끼해요. 전영호. 아 죽겠어요 아주.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갖게 하는 그 여자야. 전영호. 여자. 예? 여자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아 여자라는 것 때문에 또 그 그 뭐야 점쟁이가 그 전영호에 대해서 얘기 한 거 없어요? 사실은 여자 아니고 아수라 백작이. 아, 전용이. 근데, 그러니까, 플라톤이 지금, 플라톤의 시대가 양자학교 시대죠? 느끼한 양자학교 시대. 즉, 사람들이 돈독이 오른 거거든요. 상업국가로 되니까, 아테네에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시대하고 공자의 시대를 딱 이렇게 보면, 인간이 망가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벌써 딱, 서기 전 5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돈독. 그 다음에 공자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잖아요. 가차없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육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야망.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많은 철학자들의 책에서 보면은 돈독과 야망. 이게 인간을 망가뜨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걸,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혐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돈독 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가지게 된 바로 그 권리가 제대로 된 도덕적 정치 권력은 아니었다. 그게 그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생각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선의 이데아라는 것을 갖다 연결 둔다면 정치의 도덕과 공자도 정치의 도덕과 공자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얘기가 굳이 뭐 한 사람은 동양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양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공자 얘기를 잘 알아야 노자 얘기를 잘 알 수 있어요. 유가 철학에서 보면은 유가의 그 철학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맨 앞에 나온 게 예죠. 예. 그죠? 예의범절할 때 예라고. 예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면 예가 맨 앞에 나오는데 이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식적인 측면이잖아요. 요것은 근데 올바름, 의로움, 정의로움, 올바름에다가 바탕을 두죠. 뒤집어서 말하면 올바름을 가진 사람, 의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예로써 표현해내요. 근데 제가 의의를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좀 인정을 해주세요. 나 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위승희 학생이 나를 저 새끼가 정말 의의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딴나 감시를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감시를 한 거야. 근데 이것이 예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두 번 나타나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한두 번 나타나면 안 되고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 시시 때때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날마다 시시 때때로 의가 나타나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지, 연습.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학습지, 학습이라는 게 의가 무엇이고 그 의의를 예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습을 해야죠. 학습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의를 실습하도록 하는 게 뭐냐? 제도화죠. 제도. 그러니까 임금이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아침에 정사를 돌보기 전에 경연을 열었다 그럽니다. 경연을 여는 게 뭡니까? 임금 경연을 여는 게 뭐예요? 설마 오늘은 내가 질문 받으리 하고 계셨던 분들 조심하세요. 이제 그동안 안 봤던 분들 경연 네 콘테스트 자 노래 한 번씩 해봐 뭐 이러면서 비 내리는 오면서 한번 부르고 정사를 시작했겠습니다. 신하들과 정치에 대한 아닙니다. 경연을 열었대. 경연이 뭐예요? 경고시 아침에 정사를 돌보기 전에 경연을 열었어. 경전을 놓고 신화와 토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신화가 있으면 그 신화가 강의를 하거나 이제 정조나 세종 이런 왕들은 신하들이 공부해갖고 와서 검사를 받는 아주 피곤해. 그러니까 조선왕조 그 실록에가 이제 나와있대. 집현전 학사들은 2년이 가면 바로 휴가 받아서 1년씩 쉬었대요. 머리가 완전히 나가리가 된 거라 세종한테 다 갈아막혀가지고 저한테도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국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국립연구소거든. 국립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지만 경전연구소란 말이 집현전이 국민연금 만든 데가 아니라 경전.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날마다 그걸 하죠. 그러니까는 경전을 지금 주상께서 경전을 끊으셨다. 그럼 이게 뭐야? 위기의식.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가 바로 이어져. 경연을 끊으셨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바로 이렇게 혼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바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마음이 선량한 자가 다스린다 해서 독치지만 이 독치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의의를 올바른 의의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고 이 예는 개인의 차원에서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 사회라는 건 시민사회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 이것은 항상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하냐? 수신제가 자기의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데 여기는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사생활이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사생활인데 수신제가 하면은 근데 곧바로 시국할 거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형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각각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이 공적인 영역, 공생활 이 공생활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화된 상태 그래서 정말 몸을 쭉 짜면 바로 얘가 나오는 의의에 말하자면 시전태인 예가 흘러나오는 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는 예로서 다스린다 해서 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측면에서 육아 정치 사상에 있어서 그 내용의 측면에서는 덕치 또는 맹대 말하면 왕도 정치라고 말하지만 이것의 구현의 측면에서는 예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 이것이 문화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고 있어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쫙 이걸 갖다가 쫙 다들 퍼트려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통의 텍스트, 경전을 읽잖아요. 대화가 착착 되는 거라. 얘를 갖추시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다 알아서 딱딱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오. 얘를 갖추시오. 그럼 폭언에 이 폭언으로 얘를 갖춘다 그러거든. 뭐 폭언 얘기가 뭔지 알아? 안을 안는다, 깨안는다, 포옹한다 그러잖아. 이게 주먹 번자야. 주먹을 갖다 이렇게 딱 감싸한다. 그래서 폭언 얘기. 중국 영화에 보면은 딱 이렇게 하잖아. 이게 폭언으로 얘를 갖추는 거거든. 응? 이게 오른손을 딱 쥐고 왼손을 딱 이래서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러면 계란을 삶은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볍게 탁 요거 요만큼 딱 쳐주는 거 요거 얘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예전에 저 여기 뭐죠 저기 뭐야 18기 쿵우 도장에 다녀서 쿵우를 배울 때 이게 스프께서 라면 스프가 아니라 사부님을 스프라고 불러. 큰형님 그러니까 이 스프라고 그러고 이 같은 도장에서 가장 오래된 형님, 가장 큰, 큰 대자 형님이 형제에서 대형, 따꺼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국어로 따꺼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스프한테 인사할 때 이제 이걸 배우거든. 폭군에 이렇게 딱 이제 무릎을 딱 이렇게, 여기 앞꿈치를, 여기 앞부를 딱 이렇게 붙이고 딱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 눈높이쯤에서. 근데 너무 올리면 경망스럽고, 사부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고. 너무 낮추면 이게 감자를 주는 듯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여기 요 사이에서 이게 요 사이에서 이렇게 딱 너무 째리면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아, 굉장히 여러 이 폭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폭언이 한 달 걸리더만 폭언하다가 애들이 아 싸가지 없는 놈들 떨어져 나가더라고. 확 싸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폭언 이틀 만에 딱딱딱 끝내고 막 이렇게 대형 스프 형이 이렇게 하는데 따꺼에게는 또 이렇게 적당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따꺼에게 정말 잘해야 돼. 따꺼에게, 응? 형님에게. 형들이 무섭지, 형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 공통의 텍스트를 읽을 뿐만 아니라, 이런 폭언을 얘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하나의 획일성일지언정 몰라도, 획일성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문화적 공통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단 색출 작업이 아주 수월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폭언을 갖다가 어떤 놈이 딱 이렇게 하는데 어떤 놈이 딱 하면서 새끼손가락 하나 딱 올린다든가 아니면 딱 폭언하는데 코를 딱 이렇게 하면서 폭언한다든가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이게 뭐야 전화 새끼손가락으로 폭언하면 새끼손가락 올린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문화를 띄는 놈이 되는 거예요. 반역죄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이에요. 서양은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문화적인 어떤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 또는 문화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도 일정한 정도로 정신분열을 앓고 있어.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발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확연한 의미에서 근대적으로 문화와 정치적인 영역이 분리가 잘 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왜 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글을 똑바로 안 쓰는 놈들을 왜 잡아 족치느냐. 이게 문화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고 공통의 하나의 코드, 규약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얘를 닦는 사람들이 딱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가 몸에 배워서 자연스럽게 그 도덕적 행위가 개인의 차원에서나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나 흘러나오는 사회 그런 집단을 만들려는 것이 육아의 이상이었어요. 이게 바로 동아시아의 인문주의의 절정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아에서 말하는 게 최상층에 있는 표면이 최상층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최상위에 있는 게 예죠. 그죠? 그리고 이 예는 의로서 드러났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갖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제도화에 됐을 때 이걸 우리는 예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수신재가의 영역에서나 치국평천화의 영역에 있어서나 다 통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공통의 텍스트 그 다음에 공통의 의례 그죠? 제사 지내는 것 공통의 의례라든가 또는 이런 규범들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고 서로 겹치는 거예요. 셀리아 섹스 없는 관계, 뭐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특징은 서양은 근대가 있기, 서양 근대하고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사생활과 공생활령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요것을 한마디로 오늘날의 예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정치의 도덕화죠. 공자는 손자병법의 손자라든가 묵자 있죠, 묵자. 묵자 이런 사람들 시용, 극도의 시용주의자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아예 이 콩가루 춘추 시대를 갖다가 이겨내는 근본적인 방법, 아예 이 정치 자체를 갖다가 실용주의라든가 또는 뭐 손자의 변법주의라든가 이 제도주의라든가 이런 다 떠나서 정치 자체를 갖다 꽉 거기 묻어 있는 악한 때를 벗겨내고 도덕화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처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공자가 내려온 처방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치의 도덕화다. 그리고 정치의 도덕화라고 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치의 도덕화 낡은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광우병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계적인 작동, 어떤 기계적인 작동들 있잖아요. 이 기계적인 작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기계적인 작동. 근데 생물학적인 비상사태 있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예상이 그거 아니에요. 좀 완고한 의미에서의 과학주의자들인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생물학을 자연과학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물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니. 그죠? 왜? 과학은 사태를 설명하고 동시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을 정확하게 수학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근대과학이거든요. 근대과학은 세 가지 것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됩니다. 수학, 근대과학의 언어는 수학이에요. 생물학에서는 수학의 언어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육골분설을 매겼는데 얘가 뇌의 구멍이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물학을 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런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가 그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처럼 근본주의적인 해결책을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도덕화야. 그러니까 도덕화라고 그래서 날면 날마다 이제, 막 선생님 봐야 돼. 밤을 막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우리 편하게 살자고. 위정자만. 위정자만. 그렇다면 뭐 괜찮잖아?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잖아. 출마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정치의 도덕화를 촉구하는 아주 그런 나는 출마를 하지 않겠지만 다 이렇게 예를 들고 출마하지 않으면 되잖아. 공적인 그러니까 공공의 일을 맡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윗물이 깨끗하면 밑에서 우리가 아무리 개삽질하고 난리를 죽여도 위에서 컨펌이 안 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럼 밑에 사람들도 나쁜 짓 덜하게 돼요. 이게 정치의 도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내놓은 근본적인 처방이 정치의 도덕화라는 것. 요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요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플라톤과 공자 이 두 사람 여기까지가 인문주의적인 해결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임명수님 이해가 되세요? 네? 출마 안 하실 거잖아. 야생활 탐색 못 다니지 뭐. 어디 위정자가 야생활을 야간위원회 참여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징그럽지 않겠어요? 날마다 야간위원회 해야 되고 막 그러면 할 수 있겠나? 대통령 시키면 하겠어? 못하겠지? 못해. 나도 이렇게 끈질기게 뭐 하는 데는 선수인데 딱히 그 밤에 안 자고 이런 건 내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 막 그리고 막 낯간지러워, 낯간지러워, 막 낯간지러워. 이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플라톤과 공자,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플라톤과 공자 두 사람 모두 인문주의적인 처방을 내린 거고 정치의 도덕화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출발점이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면 중간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데아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공자도 뭐 착함이 어떻고 어디 극기복례 얘기 하다가 결국 그것이 출발점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이 하나의 딱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완성체계를 갖춘 거죠. 그렇게 완성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어떤 사상가가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 잘 알아도 역사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일단 제자가 많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헤겔 막 제자가 되게 많아. 칸트도. 근데 혼자 산골짜기 처박혀갖고 이러면 안 돼. 두 번째로 기회를 찾아서 과감하게 자기 이론을 갖다 헛소리라도 가끔 발표해야 돼. 짱박기 좀 안 돼.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그 시대의 상황에 너무 딱 들어맞는 얘기만 하면 안 돼. 물론 자기의 문제의식은 그 시대로부터 끄집어내야 돼. 어렵죠. 그게 세 번째 제일 어렵죠. 플라톤이나 공자는 바로 그 경지에 왔던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인문주의적인 것이라 해서 여러분 강조를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얘기할 노자. 노자는 과연,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콩가루 같은 시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이게 노자의 문제의식의 기본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